Let's get it. Whoa. 이 밤 잠들 수 없는 이유 있어. 별빛도 잠들 지금. Hello. 남들과 다른 시간대 산다면 Let's hang out. Make it loud. Ooh, ooh, yeah. 시간 낭비야 그저 그런 거네. 24/7 but you make ground me. 내 맘대로 할 거야. 나만 믿고 따라와. Are you ready to fly? What's up, New York? New York. 상상해. Hey, hey. 오늘 밤 Broadway에서 한잔해. Hashtag New York. New York. 사랑해. Hey, hey. 해 뜨기 전까지 전화해도 돼. 늦었지 말랑 for you. 멈추지. Oh baby, 두 눈을 뗄 수 없는 이유 있어. 달빛도 가까워져. Hello, 센치한 감정 소모 필요 없어. Hey, speed up, think about you, yeah. Just ride, ride to the engine. 젊음의 패기 올라 더 비행기. 하고 싶은 대로 해. 넌 이미 베테랑 24 day and night.